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사사시대가 주는 교훈, 사사시대가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입성의 리더였던 여호수아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요셉 해골의 세겜 땅 장사, 그리고 제2대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의 죽음과 장사로 여호수아서를 끝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명의 시신을 장사함으로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있죠. 그리고 이후 또 다른 암흑의 시대, 사사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시간, 이 사사시대의 시작과 또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 이 영적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임무와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사시대의 시작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끝으로 사사시대가 시작돼요. 이 사사시대의 시작은 믿음의 3대 거장 여호수아, 또 요셉, 또 엘르아살의 장래가 끝남과 동시에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명의 영적 거장이 사라진 뒤부터 사사시대라는 암흑기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시작에 관해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사사기의 서두 부분인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의 시대가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그 후손들이 다른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시작된 것이 사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알지란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라는 사실입니다. 야다. 즉 이들은 하나님을 야다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다가 어떠한 뜻입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알을 말하는 게 아니, 부부간에 동침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야다. 부부가 동침하여 속속들이 서로를 알듯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때 사용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시대가 아니라, 전혀 몰랐던 세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야다로 속속들이 체험하지 못한 세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구속사 시리즈의 저자이신 박아브라 목사님께서는 이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또한 마지막 영적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믿음이 바닥나면 실력만 남는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믿음의 토위에 말씀의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믿음과 실력이 함께 가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무엇만 남는다? 실력만 남는다. 이러한 자들은 말씀의 실력 없이 믿음이 바닥인 자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쌓아온 실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강하게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실력, 신앙의 실력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대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시대가 아닙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고 자기 실력으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 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2015년도 한 달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과연 우리 또한 영적 사사시대의 세대들은 아닌가? 믿음은 온데간데없고 말씀의 실력만 남은 우리는 아닌가? 믿음은 사라지고 실력만 남은 자들의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은 사라지고 말씀의 지식, 실력만 남은 자들의 증상이 있어요. 바로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자기 의만 세우려는 교만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아니면 교회는 돌아가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 다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사사시대를 가리켜, 또 마지막 말세의 영적 사사시대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사사시대.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실력이 있어요. 떵떵거리며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없어요. 그 결과 내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 나의 의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의를 굴복치 않습니다. 사사시대에 대한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 중간중간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반복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목전 히브리어 아인을 쓰고 있죠. 아인. 또 사사기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사사기 10장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표현이 여호와의 목전에, 그냥 악을 행했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를 반복하고 있죠. 목전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아인, 눈이란 뜻입니다. 눈, 즉 하나님의 눈앞에서 버젓이 악을 저질렀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은 사사시대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사사기 2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폐괴하여 다른 신들을 조차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사가 거쳐갈 때마다, 사사기가 진행될 때마다 그 이전 열조보다 더더욱 폐괴해 갔다, 더더욱 악해 갔다, 마치 악이 점점 쌓여가는 말세의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죠. 또한 사사기는 이 히브리어 아인, 눈이란 뜻의 아인을 사용하여 사사시대를 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또한 사사시대의 공통적 표현이에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 이 소견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아인이, 어떤 뜻입니까?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사기 21장 25절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소견, 아인,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한마디로 말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아인,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악을 행하고 자신의 아인,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2015년 11개월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눈은 무시하고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왔다면 이 12월 남은 한 달 동안 모두 다 회개하시는 가운데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사시대의 반전입니다. 악이 점점 쌓여갔던 사사시대, 하지만 사사기를 자세히 보시면 그 사사시대의 반전의 역사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사사시대 340년 가운데 하나님이 평화를 허락하셨던 평화시대가 무려 200년이나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악이 점점 쌓여가고 하나님의 눈은 무시하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았던 폐역의 시대의 사사시대 340년 가운데 약 절반, 200년이 평화시대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적 암흑기 사사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첫 번째 평화 시대가 기록된 부분, 바로 온니엘 시대의 40년의 평화 시대를 주셨습니다. 온니엘 시대의 40년. 사사기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두 번째, 에훗 시대의 80년의 평화 시대를 허락하셨어요. 에훗, 사사 에훗 시대의 80년의 평화 시대. 사사기 3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평화 시대, 사사 드보라의 시대였어요. 사사 드보라의 시대 40년의 평화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마지막으로 허락하셨던 평화 시대, 바로 기드온 시대입니다. 기드온 시대에 40년의 평화 시대를 허락하셨어요. 사사기 8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40년, 온니엘 시대 40년, 에훗 시대 80년, 드보라 시대 40년, 기드온 시대 40년을 다 더해보면 총 200년의 평화 시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 200년의 평화 시대는 이스라엘 전 지역의 평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해당 사사가 통치했던 그 지역에서의 부분적인, 국부적인 평화 시대였어요. 대표적으로 사사기 3장 11절만 읽어보면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 땅이 40년간 태평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태평한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태평한지, 히브리어 샤카트를 쓰고 있습니다. 샤카트. 샤카트는 어떤 뜻이냐면 흔들림이 없다 이런 뜻이. 고요하다 이런 뜻이. 죄악이 간영한 그 영적 암흑기 사사 시대 그 한가운데 그 사사가 통치했던 그 지역만 샤카트, 흔들림이 없고 고요하고 평화로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이 땅 위에는 가면 갈수록 그 어떠한 평화도 그 어떠한 태평도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히브리어 샤카트, 흔들림 없이 고요하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곳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평강의 말씀이 머문 이곳 늘 푸른 동산 교회가 바로 영적 사사시대 가운데 맞이했던 200년의 평강의 장소, 태평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사사로 통치하고 있기만 한다면 비록 한 부분이지만 그곳에는, 그 교회에는 태평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평화의 시대를 허락하셨던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200년의 평화 기간 가운데 마지막 40년을 장식했던 그 사사가 기드온이, 그 이후에 더 이상의 평화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사사 기드온 시대에 선포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별칭이 나오죠. 근데 특별히 사사 기드온 시대에 선포된 하나님의 별칭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샬롬, 평강이죠.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호와 샬롬이 외쳐졌던 그때는 실제 평강의 시대가 아니라 칠흑 같은 암흑기, 사사시대 중에서도 정중앙에 놓인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정중앙, 기드온 시대 때 영적 암흑을 뚫고 하나님은 선포하신 거예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 사사기 6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영적 암흑기 사사시대의 한가운데 여호와의 샬롬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7절 말씀 보시면 바로 이러한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하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바로 구속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구속사는 극적 반전이 있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자포자기하고 모두가 소망이 없다고 울부짖고 암흑 어둠 가운데 있는 그때에 어두워져갈 그때에 빛,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깜깜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원통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어두워갈 때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사 기드온 시대에 있었던 반전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사 시대는 밤만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어두워갈 때 빛이 터져 나오는 시대가 사사 시대. 바로 사사 기드온 시대에 이 반전의 역사가 뚜렷이 드러납니다. 다 아시다시피 사사 기드온 시대에 어디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왔죠. 그 군사의 숫자는 무려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었습니다.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 반면 싸우기 위해 모집한 이스라엘의 군사는 총 3만 2천 명이었어요. 확률로 따져도 4.2대 1이죠. 4배 이상 많은 이방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군사 3만 2천 명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싸우기 위해 모여라!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이들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구속사의 말씀을 사랑하여 모인 전사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만 2천 명을 다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3만 2천 명 가운데 내 힘으로 이겼다, 내 실력으로 이겼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3만 2천 명의 숫자를 줄여가십니다. 줄여가셔요. 그 첫 번째 과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 떠는 자 2만 2천 명을 탈락시켰습니다. 모여라 해서 모인 3만 2천 명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 2만 2천 명을 돌려보냈어요. 마지막 보리떡 한 덩어리가 되어서 미디안 그 진을 쳐부술 보리떡 한 덩어리가 되는데 장애가 되는 자들을 탈락시킨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것이죠. 신명기 20장 8절 말씀 보시면 신명기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그랬어요. 이미 과거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죠. 왜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냈느냐? 그들 때문에 멀쩡한 군사의 사기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다른 형제들의 마음이 떨어질까 하여 그들을 탈락시킨다. 오늘날 마지막 영적 사사시대 영적 전투에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탈락시킵니다. 어떠한 자들입니까? 세상이 두려운 자들이죠. 교회에 모였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권력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말씀이 안 믿어지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말씀의 뜻, 구속사의 말씀의 뜻보다 사람 눈치를 더 보는 자 필요 없다. 가라 이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의 결과에 따라 움직이려고 멀찍이 쫓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요. 여기저기 눈치만 살핍니다. 누구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붙습니다. 그게 바로 두려워 떠는 자 2만 2천 명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2만 2천 명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그러했죠.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설마 설마 하면서 멀찍이 따라갔다가 두려운 마음으로 따라갔죠. 상황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엎어뜨리면 그때 예수님께 붙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없이 쓰러지면 다른 데 붙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요리조리 살피는 두려움에 떠는 자. 여러분, 마지막 영적 전투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절대 세상 눈치, 사람 눈치 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구속사 말씀의 뜻을 따르려면 과감히 붙고 아니면 가라 이거예요. 두 번째 과정이죠. 사람 눈치, 세상 눈치 보는 자 2만 2천 명을 타락시키고 이제 만 명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물을 마시는 시험을 시키셨죠. 여기서 만 명 가운데 무려 9,700명이 탈락됩니다. 물을 마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코앞에 미디안 군사가 진을 치고 있어요. 물을 마실 때가 아닌 전시 상황에서 물을 마시라고 시험하신 거예요. 여기서 물을 마시라 어떠한 뜻이 들어있습니까? 한마디로 긴장을 풀고 먹고 마시고 쉬라는 거예요. 사단마귀 원수가 코앞에 있는데 긴장을 풀고 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거예요. 무장해제하고 편히 먹고 쉬라는 것이죠. 이 만 명 가운데 9,70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적이 코앞에 있는데도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에 쳐박고 벌컥벌컥 물을 마셨어요. 누가 적인지 아닌지도 분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설사 누가 적이라 할지라도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목만 축이면 된다는 것이죠. 반면 300명은 어떠했습니까? 300명은 두 손으로 물을 움켜쥐었어요. 얼마나 물이 머물겠습니까? 여러분 세수할 때 물을 이렇게 떠보세요. 떠서 얼굴에 묻히면 얼마 안 묻어요. 그죠? 손을 물을 손으로 떠서 소량의 물이라 할지라도 좌우를 살피며 핥아먹었어요. 어떠한 자들입니까? 내 자신의 안일함, 내 자신의 편안함은 뒤로 하고 늘 영적 전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들. 내 사사기서는 그들이 극소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자들 다 모여라. 이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영적 전투를 눈을 뜨고 눈을 부릅뜨고 할 만한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결국 300명만이 초라하게 남았을 때, 300명이라는 극소수만 남았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어떠한 계시를 주십니까? 바로 이때 미디안 적진 군사의 꿈을 통해서 보리떡 한 덩어리의 승리의 역사를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 보리떡 한 덩어리의 계시가 300명 남았을 때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2만 2천 명, 만 명 남을 때 이 소망의 계시는 없었어요. 떨거지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눈치 보는 자들 다 떨어져 나가고 교회가 어렵든 말든 구속사의 말씀이 어그러지든 말든 상관없이 물만 벌컥벌컥 되는 자 떨어져 나가고 300명만 남은 그때에 보리떡 한 덩어리의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사사기 7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누구의 꿈과 누구의 해석입니까? 미디안 군사의 꿈과 미디안 군사의 해석이 미디안 군사들 스스로 해석하게 만들었죠. 보리떡, 가난한 자가 먹는 비천한 양식입니다.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에 비하면 300명의 기드온 용사는 보리떡에 불과해요. 하지만 그 300명은 하나였습니다. 소수지만 그들은 말씀의 뜻을 위해 마음을 하나로 뭉친 자들이었어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환경에 따라 이리기웃 저리기웃 하지 않고 말씀의 뜻이라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수하게 놀아 그 300명이 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되어서 미디안 군사를 쳐부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소수를 통한 승리의 역사를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다수가 이방 민족을 물리친 역사는 거의 없어요. 소수고 무기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수가 옳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쪽으로 휩쓸려간다고 해서 거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분위기, 불리한 분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뜻 앞에 있다. 요나단과 병기 든 소년, 이 믿음으로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20명가량을 쳐부수죠. 블레셋 사람을 단 두 명이 두렵게 만들었어요. 또한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고백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코앞에 두고 고백한 장면입니다. 작은 보리떡 한 덩어리지만 말씀의 뜻이 함께 있는 한 큰 적을 무찌르는 장면이죠. 누가복음 12장 32절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권력도 없지만 구속사 말씀에 뜻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천국을 여러 사물 가운데 겨자씨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 크고 그 광대하고 그 영광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이 땅에 수많은 화려한 단어가 아닌 겨자씨 하나를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겨자씨같이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결국 커다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진리죠.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소수라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열쇠에 몰렸다 할지라도 구속사 말씀의 생명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작은 겨자씨이지만 큰 나무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놀라운 믿음의 대장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작지만 생명력 있는 겨자씨와 같은 교회 바로 우리 늘 푸른 동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중에서도 오직 구속사 말씀의 뜻만을 좇아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영적 300용사들이 다 되실 때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 구속사의 큰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9일 남은 2015년도 기도원을 돕는 믿음의 300용사들이 다 되시는 가운데 영적 사사시대를 밝히는 믿음의 횃불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을 선포하시는 평강의 사람들로 크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사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또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해서 어두워져 갈 때 모든 대적 원수가 이 땅을 지배해 갈 때 다수가 말씀의 뜻 따르는 소수를 핍박해 갈 때 기드온의 300용사가 다시 한번 미디안 적진을 쳐부수는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의 참뜻을 따르는 자가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그 어떠한 세계의 세상도 계획도 구속사 말씀의 뜻을 꺾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지만 연약하지만 힘도 없지만 돈도 없지만 권력도 없지만 구속사 말씀의 뜻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러한 작은 보리떡 한 덩어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은 구속사의 큰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치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구속사의 말씀의 뜻만을 붙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응원하시겠습니다. 다시는 찬송 31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